나시라 대 조리다트 로동 신문 안나디가 빌리 사니 히즈빌 아마릴 코리 피아다디하 소아드 야마사비 원슈린 아라르비아 마카르탄 입티다 하이야 변환 리누마찌도 마아시라 자이밀라딘 김일성 휘키아다티 일일 하루 일알딘 티수아르 주일란 바다 지일린 와달릭 비문하사바티 디크라 살사트와 시틴 리 티수아리 샤빌 코리 피하르비 타하리를 와토아니에 딜라디마